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또한 수요 예배에 이처럼 모여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놀랍도록 새롭게 변화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상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상세계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천상세계도 창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영원 전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첫째 날 이후에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는 천상세계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거기에는 천사들을 두어 당신이 직접 천상세계를 통치하시고 지상나라에는 인간을 창조하셔 당신의 대리자로 삼아 이 세상을 다스리셨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인간의 지위는 천사의 지위와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뛰어나게 높은 것입니다. 천사는 영원토록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 그리고 당신이 택한 자녀들을 위하여 부리는 종이지만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어져서 그 지위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에 유업을 받을 자들로 선택되었습니다. 이 지상세계에 있는 동안은 지상세계가 천상의 세계보다 불완전하고 시간의 속박에 훨씬 더 많이 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인간의 능력과 많은 인간의 능력이나 이런 많은 것에 있어서는 천사들만 못합니다. 우선 천사들에게는 늙음이나 부패함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후패하고 그리고 늙어가고 우리의 육신은 없는 것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런 점에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육체가 이 시간성 속에 묶인다는 점에서 보면 영원세계에 사는 천사는 우리보다 월등히 더 완전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과 함께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타날 때 우리의 육신이 다시는 시간에 묶이거나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완전히 거룩하게 된 우리의 영혼과 함께 만날 때에는 우리의 지위와 영광스러움은 천사의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천상의 세계와 지상의 세계를 창조하셔서 두 세계 모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창조하신 목적과 지상나라를 창조하신 목적이 꼭 같다는 것입니다. 즉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 안에 당신의 신성에 충만한 것을 영광스럽게 흘려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천상세계도 지상세계도 당신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창조의 목적을 구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그 세계 안에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 영원부터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는 각각 완전한 인격을 가지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는 성자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겨우 하나님 되시지 않고 성자도 마찬가지로 성부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각 위가 완전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새 인격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일하실 때나 활동하실 때나 모두 한 하나님으로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것을 가리켜 셋 안의 하나, 즉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격은 셋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 분이라고 말할 수 없고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가 서로를 향하여 교통하고 계셨습니다. 이 교통은 그 본질이 사랑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각각 완전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보시며 가장 아름답게 보시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는 서로 사랑으로 교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생명은 바로 이 사랑의 교통 속에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한 생명과 사랑의 결합의 원리예요.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으로 교통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한 분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 영원전부터 있는 사랑의 교통 속에서 바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생명이 잉태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녀의 결합을 통해서 인간을 생육하실 때 사랑과 성이라는 방법으로 잉태하게 하신 것도 이미 삼위일체 안에 있는 어떤 그림자를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거죠. 즉,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완전하게 여기셔서 서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삼위가 한 사랑의 하나님이 되었던 것처럼 인간이 서로 만나 서로를 사랑하게 될 때 서로를 완전한 자로 보며 서로를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의 교통을 이루게 됩니다. 생명은 바로 그 사랑의 결과로서 생산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삼위의 사랑의 교통을 생명의 원천으로 삼으셔서 거기에서 수많은 피조물들을 이 세상에 창조해 놓으신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밖에 어떤 피조물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뭔가 부족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 아니냐라고 하죠. 이 말은 두 가지 점에서 중대한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우선 첫째, 그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당신 말고 또 다른 존재를 당신 바깥에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할 수가 없지요. 조금만 생각을 하면, 자,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죽을 때까지 인간으로 존재해요. 이 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있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있다. 어떤 사물이 있다 할 때 있는 것은 있음이죠. 있음. 하나님은 있음 그 자체로 꽉 찬 그것이 무한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삶 위의 사랑의 교통을 생명의 원천으로 삼으셔서 당신의 있음을 피조물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죠. 근데 이 있음을 나누어 주실 때 하나님이 무한정하게 주시지 않고 한계를 딱 정해서 당신의 있음을 나누어 주시는 거죠. 있음을 이 풀에 나누어 주시면서 이 풀은 풀인 한계 안에서 있음을 갖도록 명령하시죠. 그래서 풀이 됐습니다. 나무가 됐습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죽는 날까지 나무로 존재하다가 죽습니다. 또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서 있음을 나누어 주시는데 어떤 것들은 꽃으로 있음을 나누어 주시면서 꽃이라고 한계를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있음이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꽃이라고 하는 한계 안에서만 있음이 있는 거죠. 인간은 있음을 하나님이 나누어 주셨는데 훨씬 더 많은 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육체만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정신도 있고 영혼도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인간인 한도 안에서만 존재하도록 범위를 정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해, 달, 별, 들의 돌멩이와 그 다음에 물고기, 그 큰 산과 바다,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당신의 있음을 나누어 주시되 한계를 딱 정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다 자기 자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 밖에 무엇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이만한 하나님이 당신 바깥에다 이런 물건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이 물건은 한계가 있게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수건으로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있는 것의 한계를 정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 가상자리가 우리가 보기 좋게 표현하기 위해서 자 여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라고 말하지 사실은 이 테두리가 세상은 테두리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테두리가 없어요. 이건 그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세상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죠. 만약에 이게 세상이라면 여러분 꽃 보고도 절하고 풀 보고도 절하고 하늘의 달 보고도 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아니야. 그래서 우리의 많은 옛 조상들이 바보같이 해와 달과 별과 이 땅에 있는 형상들을 보고 절하고 그것을 숭배했던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꽃은 꽃이고 풀은 풀이고 세상은 세상이에요. 인간은 인간이에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과 하나님은 구별되지만 이 하나님은 테두리가 없이 무한하신 분이니까 동시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밖으로 도망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신학생들보다 더 말을 잘 알아요. 정말 잘 알아요. 어느 신학교에 가서 이거를 설교를 쭉 했더니 학생들이 끝나고 나서 그러더래요. 김남준 목사님이 우리 학교가 굉장히 좋은 학교인 줄 아나 봐. 우리를 너무 똑똑하게 보셔. 이제 이것이 아주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그것을 창조하신 흔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런 자연 속에는 하나님의 표를 가졌다고 표현하고 우리 이런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 형상이 영혼 안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육체에는 하나님의 표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이 영혼 정신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생전 안 가본 데거든요. 높은 산에 올라서 쭉 펼쳐지는 세상을 봐요. 누가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닌데 우리 막 감탄을 하는 거예요. 야, 정말 아름답다. 저 하늘, 저 구름, 저 봉우리, 저 숲, 저 흐르는 시내, 저 산 너머에 있는 저 수평선. 아름답다. 그 왜 그럴까요? 그렇게 광대한 세계를 보지 않아도 봄이 되면은 교회 마당에 나무 매꾸를 심었는데 파랗파랗파랗 새싹이 나. 그것도 또 부지런한 애들은 빨리 나오고 게으른 애들은 또 늦게 나와. 왜 그러나 모르겠어. 참 많이 배워 그거 보면서. 꾀를 부리고 안 나와. 아이도 예지감치 나와. 그러면 아주 그냥 파스텔 톤으로 파란 새싹이 파라파라파라 돌아. 3층에 사택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말이죠. 매일매일 색깔이 변해. 너무너무 예뻐. 그 파라파라한 이파리와 그 다음에 하얀색 건물, 그 다음에 붉은색의 벽돌이 깔린 바닥, 그 다음에 빨간 빛깔의 어닝, 그리고 옆에 있는 세로로 기다란 창, 그 다음에 빨간, 캔티레바 색깔, 이런 것들이 함께 조화되면서, 그리고 옆에서 주일날 예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아침 일찍 걸어와.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 나무 한 그루만 자세히 내려다보아도 어쩜 그렇게 예쁜지. 언젠가 한번 어렸을 땐 잠자리를 한번 잡아가지고 잠자리 날개를 돋보기로 들여다봤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막 가느다란 줄들이 막 이렇게 나있고 군데군데 점도 있고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게 생겼을까? 그래서 이렇게 가벼워서 막 날개짓을 하면 하늘을 날아갈 수 있을까? 어쩜 잠자리도 말이지. 그렇게 몸체 길이하고 날개 길이하고 뭔가 비율이 딱 맞아. 바보 같은 잠자리가 있어서 뭐 날개는 부채만 하고 몸집은 베지도 않고 말이지 콩알만 하고 이런 게 나올 법한데 절대로 안 나와. 사람도 어쩌면 그렇게 비슷비슷하게 나오는지 말이에요. 뭐 짤딱한 사람도 있고 또 긴 사람도 있지만 또 키가 작은 사람은 머리통도 작아. 그래서 딱 비율이 맞아. 키가 큰 사람은 또 이게 머리통이나 모두 손발이 다 커. 그리고 또 뚱뚱한 사람은 또 살찔 때 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얼굴에도 턱에도 살이 쪄서 비율을 다 이렇게 이루어서 말이지. 정말 예쁘게 그렇게. 그럼 만약에 밥을 먹었는데 계속해서 말이 상체만 커지고 하체는 안 커지면 그 아래는 90 사이즈 있고 위에는 110 사이즈 입으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고 비율이 이렇게 딱 맞게 말이지. 나는 정말 신기해. 늙을 때도 눈만 늙는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골고루 늙었죠. 그러면서 뭔가 사람이 이렇게 그 균형을 잡아간단 말이죠. 그거 참 신기하잖아요. 뭘 보더라도 비율이 다 있어요. 비율이 다 있어요. 어떤 학교에서 학생이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왜 아담이 배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리고 묻더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근데 봤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목사님, 하나님이 남자 젖꼭지는 왜 만드셨어요? 그거 아무 쪽에 쓸모없잖아. 근데 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디자인이라고 생각해요. 그 배가 밋밋했다면 얼마나 웃겼겠어요. 내가 거기다 하나 뭐 적당한 액센트를 하나 딱 찍으면 여러분도 이렇게 그 만두 같은 거 빚어서 위에다가 하나 이렇게 다 얹고 찐빵도 만두도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샥 돌려서 간장 뿌려 먹을 수 있도록 구멍을 딱 만들잖아요. 이게 다 인간의 배꼽을 보고 만든 거 아닐까? 이렇게 잘. 그러니까요, 우리의 몸 전체는 하나님의 디자인에 대한 감각으로 꽉 찬 거예요. 이 팔과 이 팔, 이거 사이에 전부 다 비율이 다 똑같게 그렇게 돼 있어요. 놀라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야, 참 아름답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그 근원이 뭘까? 우리가 여러 개의 산들을 보면서 비교를 해서, 아, 산은 이런 거를 이쁘다고 말해야 된다고 공식처럼 배웠지. 이래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보면서, 아, 이쁘다. 그런 사람에게, 왜 이쁜데? 그리고 설명하면 말을 할 수가 없죠.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 다음에 보는 산은 안 예쁘냐 하면, 아니, 그것도 예뻐. 이거는 아주 거대한 산이라서 예쁘고, 이거는 산의 흰눈을 잔뜩 이고 있어서 예쁘고, 저거는 야트막한 산인데 아주 좋은 색깔의 나무들을 이고 있어서 너무나 예쁜 거죠. 이런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 이것을 아름답고 답다고 느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면 그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내재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운 때문에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이 당신 말고 다른 존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 없이 지내는 것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창조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라고는 할 수 없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틀린 거죠.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완전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자, 왜 그런가?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인간은 도구를 만들고 사용할 줄 아는 피조물이에요. 아주 놀랍죠. 그래서 인간과 이 도구는 뗄 수 없는 연관이 있는 거죠. 지금 우리들이 생활하는 거의 모든 것들이 도구에 의존하지 않고는 생활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여기 올 때 신발 신고 오셨죠? 맨발로 걸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목숨 건다면. 있죠? 예. 네. 옷 입고 오셨죠? 옷 벗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어? 아니, 있어요, 없어요? 목숨 건다면. 예? 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안 하지. 그렇죠? 여기 앉았는데, 흙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런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려요. 이건 뭐냐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이 있는 그 존재로서는 모자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런 도구를 계속 만들어낸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인간이 무엇인가 이 지상에서 일을 해나가고 새로운 작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자신의 존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건설 현장 같은 데 가보세요. 그러면은 옛날 같으면 수만 명이 들어도 들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콘크리트나 바위들을 높은 탑차 꼭대기에 올라가서 크레인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사가 손가락 하나 가지고 까딱거리면서 수백 톤씩 되는 이런 철강이나 혹은 콘크리트 덩어리들을 구조물들을 운반한단 말이에요. 그런 기계는 왜 만들었을까요? 그런 일을 하기에 인간 창조된 그대로 존재로서는 모자라기 때문에 인간이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만드는 거죠. 그죠? 또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한국에서 뭐 이제는 옛날에 돈 잔뜩 들여서 들어온 비행기가 이제 일본이 랩터 22를 구하면은 뭐 싸워봐야 다 떨어진다 그러고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 새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비행기가 있는데 그 비행기가 최고 속력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9분 걸린대요. 9분? 네, 9분 만에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빨리 날아가고 장소를 이동하고 싶은데 인간은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구들을 이용해내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모두 인간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인간 자신의 존재만으로는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것 말고 인간이 뭐 써먹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창작한 예술품 같은 거 있어요. 그림이나 아니면은 예쁜 예술 작품, 그 다음에 뭐 음악 이런 것들. 물론 음악 중에는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것도 있어요. 전쟁을 할 때 좀 씩씩한 기상을 갖도록 흥분시켜야지. 그리고 만드는 것들은 인간의 뭔가 부족한 것을 덜기 위해서겠죠. 그렇지만 이 속에서 떠오른 뭐 시 같은 거, 이 미술 작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그거 없으면 불편할까요? 오히려 설치 작품 같은 거 그런 거 길거리에서 다 떼어버리면 도로도 넓어지고 얼마나 신나겠어요. 근데 의무적으로 건물 하나 지면 예술 작품 하나씩 만들라고 시내에는 그렇게 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냥 만들어요. 결국 이런 것들은 뭐 옛날에 알타미라 동굴에 같은 거 보면은 몇만 년 전에 벌써 이렇게 사람 일이 이렇게 정교하게 그 황소 같은 걸 그려서 이렇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인간의 부족함을 채우는데 도움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것은 인간이 자기 바깥에다 뭔가를 표현하고 만들었지만 인간이 뭔가 부족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만들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탁월하고 뭔가 인간으로서의 상대적인 완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술들을 창작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6일 동안에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거든요. 이게 마지막에 창조된 모든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랬을 때 이것이 바로 그렇게 마치 인간이 예술 작품을 창조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비롯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 홀로 있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창조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자신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예술품처럼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인간의 예술품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인간의 예술품은 그냥 두고 보는 거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예술품처럼 창조하신 이 세계가 당신 자신과 더불어 교통하고 그리고 당신 자신의 충만한 영광이 이 땅에 가득 차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시간 세계 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죠. 시간 세계 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현재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현재 영원전부터 항상 존재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또한 영원전부터 계실 뿐만 아니라 또한 지금 당신 자신을 현재화 시키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영원 세계 속에서는 당신의 모든 이 세상을 창조하는 계획이 당신의 이 마음 속에 들어 있었어요. 지성 안에 그러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바깥으로 꺼내어서 창조하시는 거죠. 그러면 창조된 이 모든 것들은 또 다른 하나님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는 못한 존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는 거죠. 선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처럼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 아닌 존재들을 창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충분한 것이었으니까 만약에 또 다른 영원한 존재를 창조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자신으로서는 부족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 자신만이 영원이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은 시간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세계 안에서 창조되는 것들은 있기는 있는데 진짜로 완전하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없다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불쑥하고 시간 세계 속으로 들어와요. 들어와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것들은 점점 자기의 존재를 상실해서 결국은 무로 돌아가요. 그렇게 존재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제외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신앙의 지혜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없다가 태어났고 태어난 것이 없어짐으로써 자신의 존재가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시간 속에 있어야지만 보여지니까. 그러면서 서서히 사라져가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항상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사물들이 갖는 유한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유한성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초상집에 가면 그 유한성이 생각이 나죠. 아, 죽는구나. 아, 이렇게 어제까지 건강하고 나와 함께 밥 먹고 대화하던 이 사람이 아, 이렇게 사라질 수 있구나. 죽을 수 있구나.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가 죽을 수 있다면 나도 죽을 수 있구나. 이것이 나의 운명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에 비로소 난 어디로부터 왔을까? 그리고 죽어서 존재가 사라지면 나는 영원히 사라지는 것인가? 영혼은, 영혼은 있는가? 육체는 어떻게 되는가? 그 이후의 세계는 어떨까? 하고 비로소 이 시간 안에 있는 세계 말고 이 바깥에 있는 또 다른 세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두 번 반복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공간은 우리에게 사랑할 대상을 보여주나 시간은 이것들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다시 공간은 우리에게 사랑할 대상을 보여주나 시간은 이것들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안 남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아, 이렇게 확신이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일은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여기에서는 이제 그 자기가 누구냐에 따라서 답이 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잘 들으세요.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은 자아를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이 자아는 복합체야. 단일체가 아니야. 그 뭐가 복합체냐? 이 자아 속에는 하나님을 닮은 순전하고 영원한 자아가 있고 또 하나는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소멸되어 버릴 자아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사랑할 때 그 자기가 이런 부패와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린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하도록 정해놓으신 질서 중에 자기가 가 있어야 할 자리에 딱 있게 된 그 자아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충돌을 일으킬까 안 일으킬까? 충돌을 안 일으키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평생 했던 기도가 있어요. 오르디나테 인메 가리타템 오르디나테 질서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인메 내 안에서 까리따땜 사랑을 내 안에서 사랑을 질서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더 사랑할 건 더 사랑하고 가치 없는 것들은 사랑하지 말고 높은 가치를 지니신 하나님은 대깊게 사랑하고 덜 가치 있는 것들은 덜 사랑해서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사랑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은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사랑의 질서를 바꾸는 일이 없도록 도와달라는 기도가 일평생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봐요. 우리가 은혜를 깊이 받고 하나님을 깊게 사랑하게 되면 이 질서가 싹 세지는 하나님이 제일이다. 하나님이 최고다. 이 세상에 무엇이든지 간에 심지어는 네 부모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방해되면 넌 버려야 된다. 은혜가 꽉 차면 이게 분명하게 하나님 제일주의가 딱 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너의 이웃을 사랑하거라. 그리고 너를 사랑하거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동물들, 생태계도 사랑하. 이런 사랑의 질서가 똑바로 서는 거예요. 사람을 너무 사랑하지만 사람의 사랑을 끝까지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바보 같은 일은 안 하네. 또 내가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 자연세계를 사랑하지만 또 돈도 사랑하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을 버려야 할 때 사람을 버리고 돈을 사랑하는 바보 같은 일은 안 한다. 왜냐하면 이거는 오르디나떼. 이 질서 잡힌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랑의 질서를 잡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는 여러분, 사랑의 질서가 바로 잡히면 어떻게 되냐면 생각이 혼돈이 없고 모든 것이 똑바로 거기에서 인간의 안정과 평화가 오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할지 제일 먼저 복잡해지잖아요. 이 머리통 속이. 그래서 침체에 빠진 사람이 제일 잘하는 말이 몰라. 너 하나님이 너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데 난 몰라. 너를 이렇게 구원하신 뜻이 뭘까? 몰라. 하나님이 네가 이렇게 살면 좋아하시겠니? 몰라. 이게 몰라 박사야. 몰라 하나님. 그래서 그런 질서가 쭉 잡히게 되는 거야. 뭘 하다 여기까지 왔지? 응? 뭘 하다가? 나 원고 없어서 말해봐. 어떻게? 말 대답 잘해봐. 뭐라고? 예? 하나님이 어떻게? 주의도 없는 걸 마칩시다. 뭐라고? 응? 아, 자기 사랑 그래 잘하는 게 이렇게 복합세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자아를 사랑하는 건 죽음이에요. 그건 땡이야.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는 자기를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길을 잃어버렸어. 그 위가 어디요?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착해요. 그래서 결국은 보면 자, 잘 봐요. 공간은 우리에게 사랑할 것을 제시해 주지만 시간은 이것을 빼앗아간다. 무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근데 자아를 사랑해. 나를 사랑해. 근데 나를 사랑하는데 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사랑의 질서의 위치에 있는 올바른 자아가 아니야. 그래서 부패하고 위치를 이탈해 있는 자아예요. 근데 그걸 사랑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데 이 자기도 미안하지만 자기를 사랑한다 할 때 이 속에 있는 하나님과 만나게 될 그 순결한 영혼을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 그런 의미에서의 자기 사랑은 이 자기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 자기의 욕심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자기의 욕심과 이 땅의 욕망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왜 사랑해요? 그 욕망을 만족시킬 때 내가 행복하니까. 그런데 잘 봐요. 공간은 사랑할 대상을 제시해 주지만 그게 자기야. 근데 자기를 죽어라고 사랑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는 무로 사라지는 거야. 영혼만 남는데 이 영혼은 내가 사랑한 적이 없다 얘기야. 그러면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존재가 점점 빼앗기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사랑했던 그 주체는 결국은 육욕이고 육체의 욕심이고 사라질 육체고 육체의 욕망인데 결국은 그것들을 모두 시간 속에서 빼앗겨버리고 무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사랑한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것 사랑하는 대상이 사라져버린 다음에는 그 사랑은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목적이 없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긴 안목에서 보면 여태까지 결국은 계속 잊지 않을 것, 계속 잊지 않고 결국은 무로 사라져 가므로 그 사랑을 배신할 것을 사랑한 게 되는 거죠. 그게 허무한 사랑이 되는 허무한 사랑.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 그는 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해. 계속. 근데 그 하나님의,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공간 속에서 사랑하라. 그리고 제시되는 존재? 대답을 못해요. 공간 속에서 턱 제시되는 존재?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는 공간 안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공간 안에 존재하는 건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볼 수가 없어요. 어디냐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근데 사랑해. 계속 사랑해도 시간이 아무리 흘러가도 우리의 사랑이 되신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빼앗기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 사랑은 끝까지 목적이 있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육체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허무함과 대비되는 하나님 사랑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가득 잘못 생각하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은 그렇다면 결국 이 시간 세계 속에 있다가 공간 안에 나타났다가 시간 속에서 사라져가는 것들은 아 이거 다 쓰레기구나 아무 필요 없는 거구나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만 기다리면 돼요? 예, 그렇죠. 빨리, 예, 빨리. 하나님, 오늘 어떻게 안 될까요? 오늘 좀, 제발 부탁합니다. 예, 제발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제, 몸이 영 아픈데 병원에 갔더니, 당신 암 말기입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그날이 오는구나. 그거 좀 촉진할 수 없습니까? 그래야 되잖아. 만약에 인간이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기쁨이 됐다면, 잘 들으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대목이에요. 잘 들어요. 인간이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너무 기쁨이 됐다면, 굳이 인간을 하나님이 공간 세계 속에 창조하셔서 시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빼앗기는 이런 과정을 하나님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 세계의 창조는 허무한 게 되는 겁니다. 다 허무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인간이 왜 존재하냐? 우연히 존재하는 거다. 그 존재에 무슨 의미가 있냐? 쓸데없이 있는 거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는 여분의 존재라고 봐서 여분이다. 없어도 되는데 괜히 생겨난 여분의 존재다. 하이데거 같은 사람은 인간이 왜 존재하게 되나? 모른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내동댕이 쳐서 던져진 것이다. 의미? 의미는 무슨 의미냐? 목적? 그런 게 무슨 목적이냐? 그래서 사르트르 같은 사람은 인간의 존재의 근본, 외면할 수 없는 본질은 무상한 거다. 불교 비슷하잖아요. 무상한. 이 도시도 다 헛된 것이고 인간도 헛되고 저 공원도 헛되고 나도 의미가 없는 존재다. 결국은 인간은 한없이 아무 목적도 없이 이 세상에 안 태어나도 되는 존재인데 괜히 태어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생관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들으세요. 마지막 이제 몇 분으로 정리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은 공간 안에 있는 것으로 제시되지만 시간 속에서 완전함을 상실하면서 서서히 사라져가요. 인간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시간이 빼앗아 갈 수 없는 그 무엇을 인간 속에 주셨어요. 그게 뭘까? 그렇죠. 그것이 영혼이에요. 그래서 인간 존재의 아름다움은 곧 무엇의 아름다움이라고? 영혼의 아름다움. 물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뭐 회사에서 면접 볼 때 영혼 꺼내보자고 그러진 않아요. 영혼 꺼내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냥 얼굴 예쁘고 배 안 나오고 그리고 날씬하고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튼튼해 보이는 사람이 똑똑해 보이는 사람이 회사 취직도 잘 돼. 시집장가도 좋은 데로 가. 그 현실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인간의 아름다움 그러면은 인간이라는 말 자체가 영혼만으로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함께 아름답고 건강해야지만 아름답고 건강한 인간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충분히 동의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인간 존재에 의해서 주도성은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있다. 왜? 육체는 언젠가는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체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주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통합적인 인간, 통전적인 인간에 대한 생각을 할 때에도 항상 우선순위는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를 너무 사랑해요. 이거 헛된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내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의 육체는 소멸해서 그래서 사라져버려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육체만을 사랑했다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육체는 결국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사랑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하면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 늙어가는데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건 분명히 영혼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마지막에 나의 육체는 시간 속에 빼앗겨도 영혼은 남아.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랑은 헛된 사랑이 아니고 나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원으로부터의 영혼이기 때문에 나의 영혼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사랑은 결국은 영원 자체이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되는 것이니까 이 아름다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향한 사랑이 그런 사랑이란 말이에요. 응? 그런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걸 충분히 인정하면서 동시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피었다 사라질 이 들풀 그리고 80년이면 사라지고 말 이 연약한 육체를 가진 인간, 조금만 잠을 자지 못하면 맥을 추지 못하고 며칠만 먹지 못하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이 가련한 인간을 그래도 육체를 입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 눈에 들어온 게 뭐예요? 창조된 이 모든 세상.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이 앞에 여섯째 날에는 안 나왔던 부사가 하나 나와요. 히브리 말로 매우던데 심히 매우 좋았더라. 이거는 마지막 날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좋았던 거예요. 시간 세계 속에서 사라질까 할 것들인데도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렇게 좋았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있는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아름다운 거란 말이죠. 물론 우리는 이 속에서 끊임없이 육체의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세상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의 영혼에 끊임없이 찍히고 때로는 이런 육신의 감각들이 우리에게 유혹을 불러일으키고 아직까지도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을 일깨워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것들을 보는데 자꾸 방해받고 우리 자신의 기억과 생각들을 분산시키고 흩어지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나중에 한 서너 주 지난 다음에 시간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내가 상세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시간은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산산히 찢어놓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시간이 가지고 있는 분리와 해체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정신이 산란스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은혜를 많이 받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은 이게 모든 게 올바르고 똑바로 맞아. 내가 주님이 나를 여기 세워주셨지. 내가 사라질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지. 그래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흐트러지게 되면 이 기억들의 파편들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우리를 이렇게 분산시키고 영혼은 이 분산된 것들을 한 곳에 모아서 우리로 하여금 영혼과 시간에 대한 명료한 인상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영혼에 대한 끊임없는 묵상이 없이는 이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존 오웬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천상의 세계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지상에 살면서 천상을 끊임없이 묵상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상의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으로써만 시간이 찢어놓고 흐트러놓은 우리의 마음과 기억들을 한 곳으로 통합시켜서 그래서 영혼과 시간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보면서 공간 안에서 태어났다가 시간 속에서 사라지는 존재가 그 삶의 의미를 영원을 향해 잇대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거기에서 생겨나게 되는 거죠. 생겨나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이미 있었던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나 어떤 선택, 어떤 착한 일, 주님을 위한 섬김과 희생, 봉사, 눈물의 기도와 섬김, 전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마음 안에 미리 알려지지 않은 것은 없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펼쳐져 나타날 때 그때 하나님의 기쁨은 당신의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우리 인간들에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공간 세계 속에서 창조된 피조물이 시간 속에 사라져갈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과 더불어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발산하며 창조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머무는 세상에 살지만 여기는 천국과는 대합실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여기는 천국 가기 위해서 지옥 가기 위해서 잠시 기다리는 곳이 아니라 여기는 여기대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시간 속에 창조하셨으니 시간 속에 창조된 다른 피조물과 더불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래의 질서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나와 온 피조 세계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사모하면서 사는 그게 바로 시간 세계 속에 창조된 인간의 가치예요. 그렇게 정말 그 창조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는 데 이바지하면서 살 때 이 인간의 육체는 고난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은 그것을 인해서 가장 행복해하는 거예요. 영혼 안에는 몇 가지 특성이 있다 그랬어요? 영혼 안에는 무슨 인, 무슨 인 두 개가 있다 그랬죠? 대단하셔. 그러니까 영혼 안에는 목적인이 있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혼 자신이 목적에 이바지하는 존재가 될 때 영혼은 행복해하는 거죠. 영혼은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어요? 당신과 더불어 교통하고 당신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영혼은 가장 행복해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좀 본받으셔야 되겠어요. 모든 신앙의 깊이는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교리를 외우는 데서. 외우는 데서, 묵상하는 데서, 실천하는 데서, 기도하는 데서 나오고. 영혼 안에는 또 다른 인자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완성인이야. 영혼은 누구의 영혼이든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인간의 영혼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영혼이 아닌 불순물들이 붙어 있어요. 이것들을 털어내어 주어서 순결한 영혼으로 정화시켜 줄수록 이 영혼은 행복해하는 거예요. 행복해하는.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면 영혼이 자신의 창조된 목적에 이바지하면서 하니까 행복해지고 그런 성화 속에서 자신의 불결을 떨쳐버리고 순결해지니까 이 영혼이 너무 행복한 그러면서 아름다운 영혼으로 변해가는 그러면 인간의 그 존재 자체가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똥을 품으며 살아도 정말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큰 회사를 굴리며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도 그 사람이 역시 아름다운 사람이 돼요. 그게 살아가는 그래서 시간 세계와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공간 세계를 시간 세계를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에게 아주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거죠. 의미 있는 일. 만약에 시간 세계가 없었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 안에만 있었을 텐데 시간 세계가 도입되고 공간 세계가 도입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영원에서 시간과 공간 속으로 무한대에 확대하시면서 창조된 세상을 통해서 당신 자신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쁨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나오고 안 나오는 거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여러분들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 진실하게 분투하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싸우며 나아갑니다. 인간으로서는 다 집어치우고 싶지만 주님이 나를 여기 세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서 있으므로 나를 이 세상에 창조하신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고난과 슬픔을 당하면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시간 세계에서 이 자리를 지키는 것 이 하나님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제이고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찬란하게 더해주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하나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도가 우리에게 말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게 무슨 결국은 그게 그 뜻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오히려 사라져갈 공간 세계 있다가 없어질 시간 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은 더 찬란히 드러나야 되고 사라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영원을 향하여 그렇게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삶.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주님의 일, 주님의 교회를 위한 충성, 심지어는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을 향한 사랑,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공간 속에 제시되었으나 시간과 함께 빼앗기는 것들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이것이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것일 때, 시간 속에서 우리가 섬기고 나면 우리의 섬김을 받던 대상도 사라지고 우리가 섬기던 일도 사라지는데 그렇게 섬겼던 의미는 영원에 가서 박히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 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 세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영원한 하나님의 신비에 다 새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가 한번 생각. 창조세계 속에서 그러면서 우리는 이슬같이 잠시 있다 사라지고 들풀처럼 잠시 이 땅에 존재했다가 쓰러지는 존재인데도 우리들이 우리 자신이 공간 속에 나타났다 시간 속에 사라진다는 것 때문에 낙담하지 않아. 왜냐하면 우린 그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시간이 빼앗아 갈 수 없는 이 아름다운 영혼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소망을 가지고 오히려 살아가는 것이죠. 열심히 살아서 시간 세계 안에 있는 동안에 사라져가는 공간 세계 안에 있는 많은 주님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들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가세요. 그러면 영원 세계에서 여러분들의 안식과 행복이 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이렇게 창조하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그렇게 영혼을 잇대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들풀같이 초라한 인간들이 이렇게 창조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여 저희들이 주님이 누구신지를 배우며 아버지 앞에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영광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온 마음으로 저희들이 주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서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기도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 지다. 아멘.